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? 1번.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. 2번.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. 3번.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. 4번.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.